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윗이 주변의 행악자들을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이죠.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시편 28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성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신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타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도 참된 성도의 기도를 그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악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을 3절과 4절에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은 저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않으신다 하는 거죠. 비록 지금 당장은 그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보게 되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1절, 2절과 얼마나 다른 맥락입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은 경험. 참 소중한 경험입니다.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성도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의 경험을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8절과 9절에 나오죠.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진정한 믿음의 체험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9절을 가서 보면, 29편이죠.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다윗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지어 부른 노래 같아요. 1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에게 다윗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자기 위에 높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만한 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윗은 이 자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존재의 우레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거대한 바다의 물결이 움직이는 소리와 바람에 나무들이 움직이는 소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는다고 3절부터 5절에 말하죠. 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으로 나무들을 마치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불길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케 하신다고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새끼를 뵌 암사슴은 하나님의 소리에 놀라 낙태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만물을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고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3절에 말씀한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느끼는 감동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 재앙들 속에서도 그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소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은 느끼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큰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의 조화 속에서 심지어는 재앙들 속에서 참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재앙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윗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심판의 날에도 이 재앙이 문제가 아니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도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죠. 이거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재앙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그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평강의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방패가 되시고 저희들을 돕는 자가 되셔서 저희가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종종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임재를 저희가 알고 통치하시는, 좌정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저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